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볼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친선 발기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 주석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물리치고 조국 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했으며 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